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8을 맞으며 김영남 동지, 김기남 동지, 최태복 동지가 대학의 일꾼들과 함께 이를 대학에 꾸려진 교육과학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.